따라합시다. 인정받는 신앙이 됩시다. 인정받는 신앙이 됩시다라는 주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 인정받았던 신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의 군대 지휘관인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부리던 종의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하인이 죽게끔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만 모시다가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하인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적인 사건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생활 속에서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보이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주님께 인정받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입니까? 아니면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일처럼 내일이 오늘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이 오늘이 내일처럼 내일이 오늘처럼 이러면 진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금년보다 명년이 좀 더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활을 수정 보완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려면 나의 생활을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백부장의 삶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부장은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 인정을 받았습니까? 백부장은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 인정을 받았습니까? 거기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백부장은 동족을 초월하는 사랑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부터 7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시세 이에 그 집에 멀지 아니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액션을 왜 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백부장을 도와줄 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도와줄 만한 근거가 뭐였습니까?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다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백부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백부장의 전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 집에 도착한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가까이 도착할 즈음에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첫째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두 번째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군관들은 일반적으로 교만하고 난폭하여 백성들을 압제하고 재물을 착취했던 난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만큼은 그들과 달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겸손한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실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 앞에 감히 나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이스라엘 지키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 넣어서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수 청년 당신은 우리 집에 와야 돼.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겸손하게 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잘나고 좀 가진 게 있고 배운 게 있고 또한 백그라운드가 든든하다고 해서 나보다 못한 이들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것은 자기를 낮추어 진실된 마음으로 상대방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부드럽게 대하는 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어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서 사용하신 다음에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사실을 사무엘상 9장 2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무명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를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높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건덕지가 뭐였는가를 한번 나의 신앙과 비교해 보실래요? 여러분, 사울 왕의 철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명인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를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정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보건대 자기는 그런 많은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 또는 그 가운데 가장 미약한 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감탄하였습니다. 어떠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옛날 어둠 시절에 살았던 그것을 끄집어와서 뭔가 무언가를 좀 가지고 있으면 의시되고 좀 많이 배웠으면 우습게 여기고 그런데가 백그라운드가 있으면 침을 과시하지는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고백 21절 그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은 여러분 10장 1절 옆에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 이스라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돼요. 매니지먼트를 잘못하면 어느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의길을 거신다는 겁니다. 그 브레이키는 나쁜 브레이키가 아니라 우리가 잘 되는 브레이키, 우리가 정말 평탄한 브레이키, 그 많은 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브레이키를 거세요. 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 누구도 대항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말렉 사람과 싸워 그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도 죽여라. 그 다음에 남녀도 죽여라. 그 다음에 아이들도 죽여라. 또한 젖먹는 아이도 죽여라. 짐승의 새끼까지 완전히 모조리 죽여라. 죽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까마득하게 오랜 세월이 있었던 사건,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건드렸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건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겠다. 사울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짐승 기름진 것과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찮은 것과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는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후회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5장에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왜 사울 왕이 추락하는가 추락하는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자 15장 17절의 말씀 보세요. 사울 왕이 등극했던 원인과 추락했던 원인. 자 17절의 말씀 보세요. 17절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되어 왕의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왕의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입니다. 나를 관리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스스로 나를 작게 여길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요. 사람을 무시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을 무시했죠. 사무엘을 무시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고 떠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머리가 되지 아니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나는 가장 작은 자 가장 미약한 자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핍박하여 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 왕권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높아졌을 때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또한 자기 자신도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잘난 사람은 떠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잘난 사람은 겸허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왜 빈수레가 요란한지 아십니까? 내 속에 빈 것만큼 그것을 커버하려고 내가 잘났다고 떠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말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잠언 22장 4절에 말씀하기를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믿는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보상 그 보상이 영어로 보니까 The Lov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Lovering이 뭡니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영광을 가져다 주고 재물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박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박사라고 해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교만한 행동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에 신을 입은 몇 사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이 박사가 된 것 중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A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간다고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그 박사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게 있는 것 B는 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간다고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다른 사람이 그 박사에게 찾아와서 그것은 내 것이니 찾아간다고 하여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 것을 다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기에게 남는 것이라곤 박사 이름뿐이었고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황당한 나머지 깜짝 놀란 나머지 고함을 치다가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부터 내가 살아있는 것은 이름뿐이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여 그는 겸손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도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빌려 쓰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놔두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며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만물이 주께로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며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만물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주님으로부터 진행되고 주님으로부터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내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신 것을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생동하고 보존하고 또한 여러분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족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만족의 기준은 먹을 것과 입을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은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반복되는 역사 중에 하나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욕심을 부리는 사람 모두 다 이 세상에서 도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인대한 지 죄를 낳고 자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많든지 적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자기 자신을 낮추어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고르고 뽑으셔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높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7절 하반절의 말씀 보세요. 말씀 만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 어떤 사본에 보시면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낳겠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 정도로 주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고백했던 원인이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교인들 중에는 내가 주님을 꼭 봐야지만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인은 내가 기적을 체험해지만 그분의 능력을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응답을 받아야지만 믿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의 소문만 듣고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확고하게 믿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병든 자가 치료받고 앉은뱅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백부장도 그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의 표현도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확신장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확신장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믿고도 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듣고도 주의 능력을 믿을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1번 고백할 수 있다. 2번 고백할 수 없다. 1번, 2번. 1번, 2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신 분은 믿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삶인 경우 주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확실히 만날 수 있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나면 그러게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너는 다시 무수하는 종 영을 받지 아니했다.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는 성령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주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현재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능치함이 없다고요? 믿는 자에게만 능치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내 삶을 내가 힘들어하고 가는 줄 아십니까? 신앙이 깊이가 있는 사람, 목회를 오래 하는 목사님들, 그분에게 물어보실래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세밀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순간 나의 장계로 나의 수단 방법으로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신다. 우리 성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지만 걱정과 두려움이 생겨나지 않고 위로부터 나리는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날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신 날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보기에 인생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카운트할 수 있지만은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나쁜 것이 없어요. 모두 다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통치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하다가 간경에 걸려서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저는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의사가 저한테 목회를 그만둬야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목회밖에 모르거든요. 아니 제가 어떻게 목사인데 목회를 그만둘 수 있습니까? 목사님 죽습니다. 그만둬야 돼요. 저는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근데 목사가 목회를 하자면 죽은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내가 목회자로 목회를 하다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또다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저한테 합병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 권사님 말에, 목사님은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그 다음 스케줄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죽을 준비를 하기 위하여 저희 사모와 함께 부산, 그곳에서 며칠간 여행을 하고, 여보, 나 마지막으로 기도하다가 죽고 싶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거기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미국의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아름답게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수리가 마치면 또 그 다음 교회 가서 수리했습니다. 또 수리가 마치면 또 다음 그 다음 교회 가서 수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틀랜타에서 15,000평짜리 교회를 샀습니다. 저는 거기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여의도에서 핏값을 받아서 여의도 국장이 되고 또 오살리 금식기도원의 부원장이 되고 또 총에서 일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거기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목회자인데,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9시가 되면 변함없이 아무리 바빠도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계획이 순복음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2년 있으면 성역 40주년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저희 가족을 아주 세밀하게 변함없이 인도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 아들은 2년 되면 약학 박사 임상 크린 쪽에 일을 합니다. 저희 딸은 아다시피 국제통신통역사입니다. 자,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 없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서 최고로 좋은 학교를 원했다면 저는 성전수 하지 않고 동부 쪽 보스턴에 갔었을 거예요. 그럼 하버드도 들어갈 수 있고 예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공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내가 했어요? 나 한 게 없어요. 벌써 끝나야 될 사람, 30대 초반에 끝내야 될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희 머리카락도 세심바 되신 주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카운트해보면 몇 개인지 아세요? 1번 안다, 2번 모른다.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면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주님이 오늘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심받을 정도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빈틈없이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있던 스폴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일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헌신의 권사님이 살아있을 때 자신이 병을 고친 사람을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인이 헌신의 권사님이 병을 잘 고친다고 해서 자기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헌신의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형 권사님이 자기를 찾아온 성도를 바라보았더니 목 밑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자기는 많은 병자를 고쳤지만은 목 밑에 구멍이 뚫리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고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해서 목 밑에 구멍, 그 반죽한 밀가루를 붙여라. 그리고 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그래서 이 현신의 권사님이 밀가루를 반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죽한 밀가루를 목 구멍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목에 붙인 밀가루 반죽이 말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목 밑에 밀가루를 붙였던 사람이 반죽이 말라가니까 깜짝 놀라면서 손을 대길래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했는데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밀가루 반죽을 발랐던 그곳에 새 살이 하얗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여러분 효학적으로 규명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이해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단 우리가 주의 능력을 믿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믿겠다는 결단의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주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본문 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동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나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백부장의 차원 높은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 그의 믿음을 인정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었습니까?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8절 말씀 보세요. 백부장이 고백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도갑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하면 오고 내 종들은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런 고백은 군인의 정신. 그리고 여기에다 본문 3절을 더했습니다.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의 정신과 결합하여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보실까요? 본문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더라. 여기 보시면 백부장이 하인이 추구하는 병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바랬던 소원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의 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겠습니까? 거기는 백부장이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생활을 보이면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성도라고 어떠한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착한 행실이 있습니까? 겸손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 차원 높은 믿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 보시기에 어떤 신앙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